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칼이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이 칼이라는 동사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데, 그래서 이 코헬렛의 의미가 이 삶의 교훈 등을 모으는 행동을 의미하거나 혹은 그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코헬렛은 모으는 자, 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설교자 혹은 교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설교자 혹은 교사 이렇게 번역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목을 에클레시아 아스테스라고 하는데 전도자, 설교자,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 내용은요, 어떤 한 설교자가 회중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의견이 오늘날에 분분한데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을 이 책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은 이 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바로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들도 될 수 있지만 사실 또 자손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이름에 앞에 나오는 그 벤이 바로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허라는 것이 훌이라는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뭐예요? 훌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전도자가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네. 자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어디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의 자손을 뜻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르호보암은 남유대의 왕이 되므로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 바로 그 솔로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다른 근거는 이제 16절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지혜가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우리 그 전도서 12장 9절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이 구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솔로몬의 그 솔로몬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천 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다윗의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전도자, 즉 설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역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왜 솔로몬이냐는 것이 솔로몬인가가 중요한가 하면 이 모든 지혜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을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왕보다 화려하고 또 찬란하게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으며 못할 것이 없었던 왕이었죠. 사실 그래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세상 왕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한창 세상적인 영광과 쾌락을 즐기던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대적을 이곳저곳에서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결국 회개를 했는지 그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가 쓴 이 전도서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말년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킨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뭐 인생이 살아보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아볼 수 있는 모든 삶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이 쓴 이 책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이죠.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아마 네. 그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동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전도서에만 3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는요, 숨 혹은 수증기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숨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헛되다라는 의미에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네, 아벨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아벨이 된 거지 본래 이름은요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장하자마자 형 가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벨이라는 것은 헛됨, 공허, 의미 없음, 목적 없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그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추구는요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 선한 일들조차 헛된 것이 됩니다. 왜 헛됩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요,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에 그 어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헛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이 단어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문이 있는데 바로 해 아래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여기서 해 아래라는 이 구문도 이 헛되다라는 단어만큼 나오는데 2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그 헛됨이 미치는 범위가 해 아래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 아래서의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해 위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해 위의 삶.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 위의 삶,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해 아래 삶, 죽음이라는 그 영역 아래 갇힌 자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즉 해 위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하여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결론되어질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삶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헛된 삶이 삶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아래 태어난 그 헛된 옛사람을 죽게 하고 해 위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6절 함께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네,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또한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이렇게 영향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요 해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 존재하게 되었고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즉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에베소서 다음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제 성경으로 32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이 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것을 찾으며 그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도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됨 우리의 인생이 헛됨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드시 그 참된 열매로 또 귀한 가치로 열매 맺는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허무한 삶을 산 자, 헛된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허무에서 헛됨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서에서 그 복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해 아래서 헛된 것, 그것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 아래서 벗어나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목표와 의미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드러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또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헛된 삶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감사하고 또 그분을 인하여서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